이제 눈을 감아요 손을 내밀어봐요 그대 위해 준비한 내 마음을 받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영원히 그대를 지켜줄 반지를 선물할게요 눈을 떠 바라보아요 이제 나를 받아주세요 망설이지 말아요 흔들리는 눈빛이 나를 원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이제 날 안아요 많이 힘들어 그대 안의 상처가 나를 밀어냈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슬픔을 나눠줄게요 그댄 혼자가 아니죠 망설이지 말아요 흔들리는 눈빛이 나를 원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이젠 날 안아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나였죠 내겐 너무 과분한 망설이지 말아요 흔들리는 눈빛이 나를 원하고 있는